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곤국업적을 국제사회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페루 조선신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건국업적을 전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지 회고 메이코 친우 협회 위원장, 기내 조선 신선 협회 위원장은 조선을 인민의 나라로 일도 세워주신 김일성 각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공고신문 루파트리오트,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 민주공고신문 라프로스페리테, 라오스신문 바테라오는 조선인민이 김일성 각하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것은 그의 건국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